평양 국제건강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100여 개 단체들이 참가하는 전시회에는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과 제품, 질병치료에 효과가 좋은 의약품들, 진단과 치료 예방에 이용되는 성능 높고 편리한 가정용 의료기구들이 출품되게 됩니다. 전시회 기간 기술 토론회와 지적 제품 유통, 전시품 판매 등도 있게 됩니다.